wanna count down. They say 아직 내가 이룬 게 없대. 늘 요구하지 show and prove. But 필요 없지 I'm still young. 난 잃을 게 없어. I say 아직 나는 꿈이 더 많아. 멋진 일들이 날 따라. 4, 3, 2, 1. 뭐든 될 수 있단 걸 알아. 모두가 나를 기다리잖아. I know it's the time. 누구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날 외칠 수 있게. Count numbers number one을 넘어 그곳은 내가 서 있을 거야. 4, 3, 2, 1. 날 위한 순간이야. Count around 내 자신을 믿어. 모두 다 말해. 마지막엔 결국 나래. 대망의 grand finale. Oh, let me do this bigger. 날 기다릴 필요 없어. 이제부터가 시작인 girl. 3, 2, 1 다 날 기다려. 1, 2, 3 시작해줄게. 누구도 상상 못한 모습으로 모두가 나를 기다려.